I'm falling 내게 필요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난 태어난 후에도 사진 하나 없이 더 넓고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지 난 원치 않았지 내 삶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던 그때 지겹도록 먹던 라면과 수돗물의 질예 굶주림은 지쳐 공부는 뒤쳐 내가 원했던 건 통전 하지만 가난한 삶이 싫었어 폼난 삶을 원했어 세월은 흘러 18세 되던 해 내 feel 가는 대로 wet jacket 누구도 날 건들면 맞서 싸웠고 다혈질 주먹질 자연스레 깡패길로 더러운 뒷골문 삶은 살아했고 내 인생은 새버근 채로 만시창이 되었었고 난 꿈과 희망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네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멜란 불만만 가득하네 지금 사는 곳이 너희와 다르기 때문에 산뜩은 외성 밑을 보며 살아가 사회 속 밑바닥에선 그저 위를 쳐다봐 거칠게 살아왔던 몸뒤 하나 내가 빠진 자존심과 삭혔던 울분 암울한 운명 했다면 계란으로 파헤치기 자포자기하며 하루를 보내야만 했지 성실한 삶을 살아봤자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비전 없던 그림자 타락한 길끝 어둠 속을 허우적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거울을 부셨네 난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희망 없는 절망 속에 갇혀가나 저 햇볕은 날 비추지 않아 빛이 없는 어둠 속을 살고 있는 나 빈곤 폭력 그리고 휴식 없는 내 삶엔 랩만이 유일한 레크레이션 많은 돈과 명예 기대할 순 없지만 랩은 보석처럼 소중한 유일한 나의 재산 난 부자 든 거지라고 하지 그렇지 마치 모두들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내 삶의 방식 기어들면 퍼지 그 누구도 태클 거면 터지고 말 테니까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범죄 속에서 자랐지 위험한 삶의 고비를 많이 넘겼지 내 인생은 절대 멈추지 않아 Bad boy watch gonna do world 세월의 흔적 가죽같이 힘들고 즐겼지 내 삶의 피해 이제 내겐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 I'm a bad boy 내게 피도 눈물도 없어 언제나 나는 dangerous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로 Where's the back?